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는 달리 적용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재벌 봐주기 또는 증거법칙에 충실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IOC 총회에 참석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예술단 본진은 오늘 오후 만경봉호를 타고 무코항에 입학해서 배 안에서 숙박할 예정입니다.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을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해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을 합니다. 누네즈 메모 공개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담 스위프 의원은 누네즈 의원과 백악관에 공모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민주당 메모의 공개를 표기에 붙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메모는 누네즈 메모와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엠트랙과 화물열차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습니다. 제16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음악대축제의 입장권 판매가 지난 토요일에 시작됐습니다. 판매 첫날부터 K-POP 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제52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뉴잉글랜드 패치러츠를 꺾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과 주지역 오늘도 맑은 날씨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77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세계 재판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거의 1년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먼저 YTN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걸어서 나옵니다. 양복 차림으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구치소 앞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난 건 지난해 2월 구속된 이래 353일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원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36억 원의 용역대금과 마필과 차량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원도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1심과는 달리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특검의 패배로 보이는 이번 판결 결과를 놓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과 또 증거 법칙에 충실했다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며 내세운 논리입니다.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이른바 누네즈 메모가 공화당 주도로 공개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공화당 소속의 데빈 누네즈 하원 정보위원장 주도로 작성된 정보의 메모가 대선 기간 러시아와 내통 혐의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원 정보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포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과 공개를 주도한 누네즈 정보위원장과 백악관의 공모설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누네드 위원장과 백악관이 이 문건의 기획 단계부터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시포 의원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해 6월 누네즈가 하원 정보위 차원의 트럼프 캠프 사찰 의혹 조사 과정에서 백악관과 커넥션 논란에 휘말리자 스스로 재척됐던 상황과 이번 문건 공개 과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누네즈의 참모들이 백악관과 함께 협력해서 이 모든 조직적 활동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기밀 문건 공개가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레이 가우디, 크리스 튜어트, 그리고 월 허드, 브래드 웬스트럽 등 정보위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은 이 기밀 문건으로 뮬러 특검의 신빙성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네즈 메모를 공개했던 연방하원정보위원회가 오늘 민주당 메모의 공개를 표결에 붙일지 검토할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작성한 이 민주당 메모는 누네즈 메모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네즈 메모는 공화당 소속 누네즈 하원정보위원장이 작성한 4페이지의 문건으로서 FBI와 법무부가 트럼프 캠프의 카터 페이지 외교 고문을 감시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영국 첩보원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에게 돈을 주고 의뢰해서 만든 스틸 보고서의 일부를 이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메모를 근거로 FBI의 수사 편향성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하원정보위원회가 이 민주당 메모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누네즈 메모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갈을 거쳐야 합니다. 2020년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대항마로 지목되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중간선거에서 상원 보궐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롬니 전 지사는 유타주 상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표명하지 않은 상태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벌써부터 그를 상원 공화당 조직 공화당 선거 지원 조직인 상원 공화당 전국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롬니 전 지사의 정치적 역량과 독보적인 정치자금 모금 기반을 감안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이끌 최적의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시사지인 아틀란틱이 전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또 롬니 전 지사도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공유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역할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한적 타격을 의미하는 일명 코피 전략에 반대하는 빅터 차 주한미국 대사 내정자의 내정을 전격적으로 철회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마틴 하인리히 상원군사위원장 등 18명의 상원의원은 이 서한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타격의 잠재적인 결과와 오판 또는 보복의 위험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제한적인 범위의 타격일지라도 북한의 대응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는 예방 또는 선제 타격에 대한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주한미국 대사를 장기간으로 공석으로 두거나 또 그 내정을 처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모임이 탄생합니다. 워싱턴 DC 띵크탱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직 연방의원협회 등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 협력을 얻어서 미국의 한국 연구 모임을 발족합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으로는 처음일 뿐 아니라 전직 연방의원협회 차원에서는 독일과 일본, 유럽연합을 주제로 한 의원 연구 모임에 이어

굿모닝 스포츠 유지승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어디선 슈퍼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52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뉴잉글랜드와의 슈퍼볼 경기에서 41대 33으로 승리하고 슈퍼볼 우승 트로피, 빈스 룸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38대 33으로 아슬아슬하게 리드하고 있던 이글스는 수비에서 천금 같은 탐 브래디, 뉴잉글랜드 쿼터백 탐 브래디를 태클, 세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고 1분 10초를 남기고 필드골로 최소 8점 차로 벌리려는 작전 다행히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41대 33, 8점으로 앞선 마지막 수비에서도 하지만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수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뉴잉글랜드 쿼터백 탐 브래디의 긴 패스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1933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슈퍼볼에서 이 선수 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볼 MVP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 닉 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닉 폴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닉 폴스 왜 신데렐라 스토리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전 쿼터백 카르슨 웬츠의 백업으로 정규 시즌 막판 팀의 쿼터백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1번 시드 가장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늘 플레이오프 매 경기 언더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있죠. 닉 폴스 백업 쿼터백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닉 폴스는 어제 슈퍼볼에서 373야드 전진 패스, 3개의 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직접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 성공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닉 폴스는 역대 52회 슈퍼볼 도중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하고 터치다운 공을 받고 자신이 성공한 첫 번째 쿼터백이 됐습니다. 특히 4쿼터 아주 중요했던 순간에 정확한 패스로 팀 승리를 이끌면서 52회 슈퍼볼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I'm grateful to be a part of the Philadelphia Eagles. I said when I signed with the Eagles, I'm grateful and content in this moment. I'm staying in the moment. I'm not worried about my future right now. There'll be a time and a place to handle all that. But I take a lot of pride in wearing the Philadelphia Eagles jersey. And I just enjoy being here. It's such a great team. 자신에게 기회를 준 필라델피아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MVP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필라델피아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2012년 NFL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선정을 해서 신인 선수 발굴할 때 이 닉 폴스를 픽해서 팀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찬밥 신세, 백업 쿼터백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적한 팀은 세인트루이스 램스, 현 LA 램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LA 세인트루이스 램스에서도 백업 쿼터백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또 캔자시티 칩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캔자시티 칩스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풋볼 시즌을 앞두고 친구들, 지인들, 선배, 후배 그리고 코치들과 상의를 합니다. 은퇴할까요? 그러자 지인 그리고 선배들이 야 이제 29살 젊은 나이인데 조금 더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시 필라델피아에서 도전을 했고 필라델피아 백업 쿼터백으로 입단을 했지만 정규 시즌 내내 단 한 번의 기회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시즌 막판 주전 쿼터백 부상이라는 기회를 정말 잘 닉 폴슨 잡아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내년에 주전 쿼터백 돌아오면 다시 닉 폴슨은 백업 쿼터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닉 폴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MVP 트로피가 다른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이적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무튼 어제 하루만 놓고 보자면 닉 폴스의 날이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저희 하프타임 쇼 그리고 슈퍼볼 광고 이모저모

LA,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어디든 눌러만 주세요. 맛집들이 빵빵 터집니다. K타운 1번과 맛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품없는 진짜 리뷰를 통해 맛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을 위한 K타운 1번과 맛집 서비스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을 해서 평창이 동계올림픽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YTN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IOC와 국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또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남북한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Now in Pyeongchang, by marching together behind one flag, the athletes from the teams of the ROK and DPRK will send a powerful message of peace to the world. IOC 총회 개회를 축하하는 태권도 공연과 K-POP 그룹의 무대가 이어져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의 소통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 단장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정상 외교를 담당해온 만큼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영남의 방문 계획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9일부터 사흘간 방문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남 단장 외에 단원 3명과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단과 방문 경로 등은 협의 중입니다. 청와대는 김영남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별도 면담 계획에 대해선 어떤 수위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만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원에 포함될 인물로는 최룡해와 이수용, 김영철, 최휘 등 외교, 남북관계, 체육 분야의 실세들이 다양하게 거론되지만 대북 제재 등이 변수입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 펜스 미 부통령과의 별도 회동이나 면담 가능성은 최근 펜스 부통령의 대북 압박 발언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남쪽을 방문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북한 측이 통보를 했습니다. 정부는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예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입니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보내온 통지문에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경봉호는 북한이 운용하는 9,700톤급 화물 여객선으로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 응원단 수송과 숙박에 사용됐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만경봉호를 예술단 숙소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북측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것은 그 강릉 공연 기간 동안에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만경봉호 입항이 북한 선박의 남측 입항을 금지한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외 조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제재 선박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육로 이동에서 갑자기 만경봉호 사용을 통보한 것이 남측을 무시한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협의 사안이라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강릉에서 8일 저녁 공연을 마치고 다음 날 9일 서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만경봉호가 동해안에 정박하는 기간도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만경봉호가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9시 30분쯤 동해 해상 경계선 특정 지점으로부터 한국 측의 호송함 안내를 받아서 오후 5시쯤 무코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 아트센터 그리고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인데 강릉 공연이 끝난 뒤에는 서울 숙소로 옮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번 올림픽 기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미군기를 노예로 만든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실상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국민을 노예로 만든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실상을 지적할 것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을 이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 시간 지난 2일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압박했습니다.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the freedom that they deserve. So we actually have two other people outside and they're literally afraid of execution. They didn't want to be with cameras and I can understand that.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선전전으로 인해 올림픽 메시지가 없어지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장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평창 동계올림픽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는 5일 미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8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과 천안함 전시시설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친인 프레드 원비어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을 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비어는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을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개회식에 초대가 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 정권의 손에 아들을 잃은 원비어를 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한 것은 미 정부의 대북 압박 노력의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어제 오후 타운에서는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행진과 또 이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보수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6.15 공동선언 신청 미국 서부위원회는 어제 오후 윌셔와 웨스턴 코너에서 약 1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올림픽과 놀만디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바른 역사 지키기 운동본부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그리고 세계 애국동지회와 탈북자 선교회, 나눔 장로교회 등 모두 5개 단체에서 150여 명이 운집해 반대 집회를 벌였고 같은 경로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PD에서는 현장에 나와 이 집회와 행진이 다툼이나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도핑 스캔들로 개인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 개막식에 대거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르트 엑스프레스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여러 종목의 러시아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